소변 거품, 혹시 단백뇨일까요?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인 단백뇨의 원인, 증상부터 최신 연구 동향, 효과적인 예방법, 신장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단백뇨 관리 비결을 지금 확인하고 소중한 신장을 지켜보세요. 소변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변, 혹시 눈여겨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 경험을 하셨다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뇨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신호일까요? 단백뇨,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다시 흡수하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방치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으로 여겨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신장은 안녕할까? 단백뇨의 원인과 최신 관리법. 단백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치료와 예방의 첫걸음이 됩니다. 단백뇨, 왜 생길까요? 주요 원인 파헤치기. 단백뇨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장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은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어 단백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사고 체신염 등 직접적인 신장 질환으로 인해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무리한 운동, 과로 등도 일시적인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 복용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신장을 공격하여 단백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효과적인 치료법. 단백뇨 치료의 핵심은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저염식 식단,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은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 단백뇨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백뇨의 위험도를 예측하거나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찾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백뇨, 이렇게 예방하세요. 건강한 신장을 위한 습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신장을 보호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신장기능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신장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피하기,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뇨 관리를 위한 식단과 생활습관 가이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는 식단과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을 알아볼까요? 신장에 좋은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뇨 식단. 단백뇨가 있다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저염식, 나트륨은 신장의 부담을 주므로 짠 음식, 가공식품, 국물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양념보다는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좋습니다. 다만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바나나, 오렌지 등은 신장 기능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양배추, 피망, 양파, 시금치, 데쳐서 섭취 등은 신장에 부담을 덜주면서 영양분을 보충해줍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기보다는 신장 기능에 맞춰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흰쌀밥보다는 현미, 기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여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뇨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신장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은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건강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신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충분한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 비만은 신장병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뇨, 관리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우리 몸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료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고 의문사항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관리 방법을 찾아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